소리 내 울지도 못했던 날 품 안에 안아준 너여서 서글픈 우리 지난 날도 가슴에 묻고 살 수 있게 돌아와줘 힘들지 않게 네 품에 편히 쉴 수 있게 편히 쉴 수